dear, everything's good here. Yeah, goodbye. 나를 수 없는 비밀, 집착이 된 그 힘. 겉겉도 걷던 그 길까지 더 goodbye.